된 내게 신기한 변화가 있는데 자꾸 미소 짓게 돼. 아무 일도 없는데 자꾸 마법에 걸려 밤을 새도 안 졸려 다른 생각 지워져 심장 소리는 커져 사랑이 참 쉬워져 그래서 빠지고 빠져 점점 너에게 That's what to do to me 나도 나고 freak은 다 취해 마신 게 하나도 없는데 너와 있을 때마다 이래 날 보는 네 눈빛 때문에 넌 눈으로 마시는 내 샴페인 내 와인 내 테킬라 마카리타 모히또 with lime 심미 모사 피나콜라다 I'm drunk in you I'm drunk in you ah. 너는 정말 특별해 전혀 독하지 않은데 낮에 별이 뜨게 해 한 모금 마셨는데 자꾸 마법에 걸려 밤을 새도 안 졸려 다른 생각 지워져 심장 소리는 커져 사랑이 참 쉬워져 그래서 빠지고 빠져 점점 너에게 That's what to do to me 나는 나고 freak은 다 취해 마신 게 하나도 없는데 너와 있을 때마다 이래 날 보는 네 눈빛 때문에 아코더 수는 완전 제포인트라 근데 마실 때마다 자꾸 길을 잃어 자꾸 이런 나도 깨지가 않아 근데 기분 싫지가 않아 It's to the mouth the time Like a dream made of honey 있을 이름은 도대체 뭐니 Makes the whole world bright the sun 나는 알코올 프리 근데 취해 마신 게 하나